났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내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란 걸 우리 만남을 수학의 검침 종교의 유법 공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신고 너는 내 꿈의 추석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을 좀 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아낸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This love, I wan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그네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손수가 책을 몰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게 참 이상해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들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에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아낸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보신 날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